없이 날 괴롭혀도 세상에 날 혼자라 해도 그대 하나만 내 맘속에서 날 잊지 않으면 돼. 조금씩 지워가겠지 소중했던 너와의 추억. 사랑이 하는 행복이라는 기억조차 잊어가겠지. 가지 조금씩